네, 민수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딤 광야에 잠시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펼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요. 또한 이제 가나안 정복대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타 다른 나라와의 다른 점, 그들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부터 28장, 29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와 절기의 규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규례들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확인한 후에, 확실히 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 절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회로 모여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절기가 또 나옵니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입니다. 이두 절기는 그들이 이제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러한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가? 요거를 생각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 지금의 예배로 따지자면 신년 감사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7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7월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입니다. 이때는 농사도 쉽니다. 모든 것을 쉬기 때문에 절기들이 이때 집중하여서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지키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물론 드리고요. 또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의 제물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함께 신년의 제사까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이 일절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나팔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고요.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기에도 나팔을 불고 나팔이 불리워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종말에 나팔이 불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나팔절에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날이 그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인 것이죠. 이것을 매년 첫날 나팔절을 지키며 그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생에, 하나님의 군대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탕자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차도 알고 인용을 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집을 떠난 것? 돈을 다 허비한 것? 허랑방탕한 것? 거지꼴이 된 것?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이 모든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시작될 때 이 둘째 아들이 등장하자마자 그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한 게 왜 잘못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 유산을 상속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해서 죽기 전에 미리 내어주죠. 근데 그렇게 미리 내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내어주는 순간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고 합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어르신들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 이 유산을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라는 뜻인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탕자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나중에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다가 돌이키는 모습도 바로 그 부분을 돌이키고 있죠. 뭐라고 말하면서 돌이키죠?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주려 죽는구나. 이것은 뭐 그 품꾼은 풍족해서 잘 사는데 나는 굶어 죽게 됐다 한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처절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했더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회개인 것이죠. 좌절과 실패 속에서 그는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조차도, 그 종들조차도 아버지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첫날에, 신년 첫날에, 우리나라는 설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새 시대를 선포하면서 공동체 모두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요, 세상적으로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지엄 열매를 먹는 돼지만도 못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첫날에 확인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날이 허락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제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일하는 직분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을 만드는 게 뭐죠? 바로 죄죠, 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거룩해지지 못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간격을 만드는 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제일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해야 되고 왜 우리에게서 죄의 모습을 깎아내야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가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휘장으로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죠.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대로 할 것인가, 우리는 자꾸 저울질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울질을 할 그런 일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울질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하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훈련과 그 연습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삼는,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줄여나가고 죄를 깎아나가며 또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 자리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성품을 하나라도 더 닮으려고 애쓰는 것, 또 어떻게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죄의 모습을 하나라도 더 버리려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태도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속죄제일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애씀이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가? 대속죄제일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요 백성에게서 흠없는 수염소 두 마리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머리에 산채로 안수한 후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두 마리의 염소 모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은 이 염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한 마리 살아서 광야로 내보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만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으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거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대속죄제일 두 염소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제일의 규례를 강조하며 가르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되거나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 규례와 절기 규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속죄제일 두 염소의 사역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 속에서 더욱 자유케 되는 것이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종이 존재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있고요, 여종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여종에게 해야 할 일들을 정해줍니다. 말하자면 그 가정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상 6시, 7시까지 집안 청소하고, 8시까지 아침 준비하고, 9시까지 씻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그래서 10시에는 집을 나설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놓아라. 그리고 뭐 그 뒤에 일도 있겠죠. 이렇게 정해놓고 주인이 법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종이 그 주인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거나 또는 감금을 당하거나 또는 팔아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무엇도 가능합니까? 네, 죽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아래 사는 종들은 늘 뭘 합니까? 이 법을 지키지 못할까?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6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10시까지 주인을 출근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종이라는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살았을까요? 이 종들은. 그런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종이, 그렇게 살았던 여종인데 이 주인이 이 여종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종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주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아직도 그 종들에게 적용되는 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법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 아래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종이었을 때는 6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중천에 떠도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도 되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원래 어떤 처지에 있던가를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인의 엄청난 사랑으로 이 주인의 아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깊게 깨닫는다면 이 아내가 정말 그렇게 늘어지게 잠만 잘까요? 아니죠. 이제는 아마 스스로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마 그게 마땅할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일어나서 남편을 위한 준비들을 꼭두 새벽부터 하지 않을까요? 종이었을 때는 억지로 했지만 그때는 없었던 희생과 헌신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별로 큰 감동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했다면 그들은 가슴 깊이 이 비유가 박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애굽 사람이었을 때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이,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멀쩡하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습니다. 재료 없이 벽돌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온갖 건축물들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맞아도 반항하지 못하고 죽여도 반항하지 못하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 왕이 벌벌 떨면서 항복을 합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길을 열어줍니다. 죽어야 할 장자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주고 불 기둥이 밤에 따뜻함을 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적들을 물리칩니다. 해가 계곡에 걸리고 달이 멈추어서 그 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차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그런 죽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늘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죄가 이것을 늘 우리를 이곳에서 멀어지게 하는구나. 자꾸 이 자리에서 다른 쪽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이 대속죄제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선포되는 절기와 제사제도와 예배제도와 성막,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이죠. 이 율법들은 그 자체로 구원을 얻거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에 거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 제도와 절기와 모든 규례들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귀찮고 비용이 들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을 만나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에 그들이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대속죄 제일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사용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을 머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을에 증거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지역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생명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